지금까지 라디오는 남아있습니다. 팟캐스트라는 형태로 발전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항상 듣고 다니죠. 오히려 예전보다 사람들이 더 많은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가 나올 때는 그냥 귀로만 듣던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영상을 보면서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기보다는 보는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뮤직비디오보다 오로지 듣기만 하는 CD나 MP3 음원 판매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을 선호하지만 듣는 것 역시 나름대로 고유한 영역이 있어서 결코 없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은 이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1000번째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무엇을 구했습니까? 흔히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약간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을 그것이 지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해석해 주시는데요. 듣고 이해하고 깊이 생각해서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지혜다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요청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약간 좀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가 아니라요. 이 지혜롭고 총명하다의 이 지혜롭다는 말은 기술 혹은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희 학교에 중 아저씨가 있는데 안중이라고 있어요. 맥가이버예요. 학교에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금세 갖다줘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책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책장 착착착 해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서 진짜 눈에도 보기에 근사한 책장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현해내는 기술,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총명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는 것은 듣는 마음인데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저씨가 그것을 내가 뭘 만들어야지 하면 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처럼 내가 들어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듣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총명한 마음, 듣고 그것을 분별하고 깊이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기술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얻은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중심 혹은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마음이라고 하면 영혼, 육, 이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핵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방법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딱 되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무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송사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의 직무를 받았지만 이거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지금까지 나의 그냥 능력,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듣는 것과 지혜를 연결시켰을까요? 보는 것은 지혜랑 상관이 없는 걸까요? 혹은 냄새 맡는 것은, 만지는 것은 지혜랑 관련이 없는 걸까요? 왜 유독 듣는 것이라는 것과 이 지혜라는 것을 연결시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약 80%의 정보를 눈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뭔가 깨닫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눈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서 판단하는 것을 다 능력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건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80%의 능력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살면서 자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눈으로 판단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기술과 이해하는 능력은 어디선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가꾸고 해서 나중에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 들어서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사람은 많아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흔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찾기가 힘들죠. 그런 것처럼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은 듣는 것과 지혜를 연결시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후천적으로 어디선가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2절을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잠언 말씀도 지혜를 듣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정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도 무엇과 연결시켜놨어요? 듣는 것과 연결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면 알죠?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요.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들의 말을 안 들어요. 노인이 되면 아무의 말도 안 듣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 그대로 자라게 되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기가 항상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본성적인 능력, 눈으로 보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것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이와 처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성대로 사는 사람은 새로운 본성으로 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과 같습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자란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많이 쌓고 이것저것 일을 많이 경험해봤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밖에서부터 하나님이 마음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전에는 없는 그냥 태어난 사람들은 갖추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없는 새로운 본성이라는 겁니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새로운 본성에 따라서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3장 14절을 보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은 지혜, 곧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것들, 금, 은, 명예, 성공, 장수, 부귀, 이런 것들보다 훨씬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듣는 마음이 있냐라는 것은 새로운 본성이 있냐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대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성, 지혜와 총명한 마음에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생명이 있는 삶, 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인생에 맡겨졌던 임무들이 너무나도 버겁고 괴로웠을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듣는 마음, 지혜를 재물들이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모하는 신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